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가요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옴하진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8-198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에는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이 기초하여 천만 고민이 일심단결을 이루고 그 위력으로 백성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격조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럽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를 이어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가 생동한 시적 언어로 힘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4분의 4박자의 힘있고 박력있는 리듬 속에 흐르면서 첫 부분과 둘째 부분 사이에 뚜렷한 정서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권고해지고 그 위력이 백배해지고 있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하며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요 사회주의 노를 사랑해를 들으시겠습니다. 박경심 작사, 황진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8-200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사람들 모두가 친형제로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우리의 조국,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온갖 희망과 재능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인민의 사회주의가 바로 어버이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긍지없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친숙하고 생활적인 이 말 속에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한계를 변함없이 걸어오면서 우리 인민이 심장 깊이 새겨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선으로 보란듯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회주의 락원을 일도세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오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야말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존엄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존엄 높은 나라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인민의 집이라는 사상 주제적 내용은 량만적이고 률동적인 손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된 손율은 8분의 6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더욱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오한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즐겨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